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나는 김조티 또는 육복육구 또는 소세지 스팸 또는 모든 놀이파들을 사랑하는 오타쿠 병신들 아들 어울리는 보이스 여러분 적당히 리고 이 눈간지로 내 팬티를 두 장 입어나는 팬티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사온 승리대를 입어놓는 내 랩을 듣고 질질 싸기 때문에 기저귀를 입어 우리는 듣고 죄다 벌을 질러놓고 랩을 시작해 눈물이 필요 없이 오줌을 질질 쌈으로 서버를 긁고 기저귀는 건 잊어져 난 김조티하고 결로 말다 했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김조티가 하면 야구 선수 임병현이 아닌 날 떠올려 난 거품만 가득 잔적 영신들관 달라니가 잡고 있어야 할 건 마이크가 아닌 비누방울 신나게 불어 거품이다 할 때까지 내가 나식 폭풍방울 들을 터뜨려 졸개 보이스 왜 어려빈 감정이 없대 하하하하하하 마이크 앞에서 누가 책을 읽는가 보단 나 어지어지가 농고제 하하하하 1219 뒷파리가 힙을 추천 그레이가 서병신들 다 가사가 쩐대 진짜 마이크 잡고 이런 가사 부르던 연극을까 되면서 우리가 아니까 가사 센스가 죽이고 신선하다며 DJ가 쿠쿠박 소뚜껑 돌리며 암고놈의 핏댄스 하는 소리를 해 대매 육각 플러스를 주는 뱅신들은 대체 뭘 들었는지 모르겠음 예전가 사가다 펀치라인이라는 게 섞이는 그냥 조용히 기적이나 착임 코끼리 의정규 앨범 5명이 나오면 너희들아 이 웃음 섞인 기기는 보태게 하는 유유유유유유로 바뀔 것이다 이적인 콤비를 찬양하고 경배하지마 숭배하고 용접하라 병신들 앞에서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조티 김폭달 김폭달 김폭달 김폭달 김폭 김폭달 김폭달 김폭달 김폭달 김폭 김폭 김콤비돌이 외인처럼 데뷔범이 백만장 팔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집에서 이래 리콤 CD 복사 중 시발 김폭달도 김조티처럼 여성팬들의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게이들의 일촌 실천 어쩔 수 없이 수락 난국에서 내 싸이 배경음악을 바꿨다 마르코의 남자니까로 근데 일촌 게이들은 자기 취향은 남자 똥구멍 헬기라고 네이트원 친구 신청까지 하고 있어 호텐까지 알기서야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내 핏비로 수없이 연락이 온다 김콤비도 하느님이 병관처럼 인자한 웃음소리를 갖고 싶다 어제 병관 계좌나를 걸어서 찬양하고 경비하라를 외치니까 스윙스보다 더 멋진 웃음소리로 환하게 답해주시면 인사는 아니고 하하하우쿠바로 끊는 이 병관님의 쿨함은 짱이야 그리고 맨날 네이트원 오프라인에 놓고 네이트원 친구랑 싸이 일촌 10초 만에 다 받아줘 김폭달 김폭달 김폭달 김폭 김폭 홀로로 홀로로 홀로로 홀로로 홀로로 홀로로 홀로로 홀로로 홀로로 홀로로 홀로로 김콤비 그게 대체 누구더라 그 평생 이불을 구하는 나 좀 달라 콤비짱 뭐야 다 없잖아 아직 몰라 내가 짱이라 말이야 아이도 가짜는 랩으로 인기를 노리는 게 새끼들아 내가 다시 한번 더 현란하게 막자를 죄로 보러 시켜버리겠다 사실을 봐 이미 쌌잖아 그렇게 말해봤자 아무렇잖아 박자기냐 모르는 새끼와 박자를 좀 누나 자네 참갔잖아 오늘 보니까 또 박자를 꽤 잘 타 또 참 그루브하다 그럼 뭐야 친형받고 따까리 새끼들 햄피해 노래 좀 듣고 박자나 좀 맞춰봐 근데 비트가 멀타고야 헐렐러는 마음에 드는데 니들 목소리 나오니까 족같아 그런다 그리고 누가 겨울한지 몰라 나 졸라꺼져 아직도 모른다면 내 목소리에 귀가 울어 아직도 모르겠다면 내 목소리 귀 기울이라고 Fuck that shit 누가 더 진짜 리얼 MC인지 박자를 누가 더 잘 타는지